身を乗り接近。눈부신 여름날의 오후였어요. 엄마 오리는 연못 옆 나무 아래에 알을 낳기 좋은 장소를 찾아냈어요. 엄마 오리는 알 다섯 개를 낳았어요. 그때 알 하나가 다른 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요. 엄마 오리는 살짝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 오리는 알이 부화하기를 기다렸지요. 어느 날 아침, 마침내 하나씩 하나씩 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삐약삐약 하고 그들은 울었죠. 알은 전부 활기를 띄었고 새끼 오리들은 커다란 세상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알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서졌죠. 이렇게 예쁜 아기들을 갖게 되다니 난 참 운이 좋은 엄마야. 그런데 다섯 번째 알에는 무슨 일이지? 오리는 걱정이 되었어요. 막내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엄마 오리는 알을 깔고 앉아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온기를 전해주었어요. 이 아이는 가장 예쁜 아이가 되려나 봐. 알에서 나오는데 이렇게나 오래 걸리는 걸 보면. 어느 날 아침, 알이 깨어졌고 못생긴 회색 오리가 나왔어요. 삐약삐약! 이 새끼 오리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랐어요. 핍핍. 덩치가 크고 상당히 못생겼죠. 핍핍. 다른 아이들 중에는 저렇게 생긴 아이는 없는데 이 아이는 좀 못생긴 것 같아. 엄마 오리는 막내를 보자 놀랐어요. 그리고 슬펐죠. 엄마는 언젠가 막내도 다른 형제들처럼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날이 가도 막내는 못생긴 모습 그대로였답니다. 형과 누나들은 모두 막내를 보고 놀렸어요. 그리고 함께 놀려고 하지 않았죠. 막내 오리는 매우 슬펐어요. 너 못생겼어. 세상에, 못생긴 쟤 좀 봐. 야, 저리 가. 너 참 못생겼다. 우린 너랑 안 놀 거야, 못생긴 괴물아. 모두들 막내를 보며 웃었어요. 못생긴 막내 오리는 매우 슬펐지요. 막내는 연못으로 가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도 날 안 좋아하는구나. 난 참 못생겼어. 막내는 가족을 떠나 깊은 산속 어딘가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막내는 혼자서 깊은 숲을 헤매었지요. 곧 겨울이 왔고 사방이 눈천지였어요. 막내는 슬펐어요. 그리고 추위로 몸을 떨었지요. 하지만 먹을 것도 들어가 있을 따뜻한 곳도 찾지 못했어요. 막내는 오리 가족에게로 갔어요.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죠. 못생긴 녀석이네. 이 못생긴 녀석은 누구야? 막내는 암탈개 집에 머무르기 위해 갔어요. 그곳에 있는 암탈기 부리로 막내를 쪼아대는 바람에 막내는 도망쳤죠. 가는 길에 막내는 개를 만났어요. 개는 막내를 보더니 가버렸어요. 막내는 혼자 생각했죠. 난 못생겨서 개조차도 날 잡아먹으려 하지 않는구나. 못생긴 막내 오리는 슬프게도 숲속을 다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막내 오리는 농부를 만났어요. 농부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오리를 데려갔지만 그곳에서조차 그 집에 살고 있는 고양이와 잘 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농부의 집을 떠났죠. 곧 봄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롭고 푸르렀어요. 걷고 또 걷다가 막내는 강을 보았어요. 물을 다시 보니 매우 기뻤죠. 강에 가까이 가자 아름다운 백조가 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막내는 사랑에 빠졌죠. 막내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머리를 낮게 숙였어요. 머리를 숙이자 막내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막내는 잘생긴 젊은 백조로 변해 있었던 것이 아니겠어요? 막내는 더 이상 못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내는 왜 자신이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생겼었는지 깨달았어요. 자신은 백조였고 그들은 오리였던 것이죠. 막내는 사랑에 빠졌던 아름다운 백조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